비가 그친 지 몇 날이 지났음에 또 나는 아직도 이렇게 젖어 있어요. 터지는 빗방울에 놀라 그대는 이를 피하죠. 외면하지 마. You call so rain. 내 맘을 모른 척 그댄 내 눈물을 차갑게 피하죠. Don't bring my heart. 들어줘 봐. Yo.